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처음 했죠. 처음 했는데 질문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시간 안에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채팅창을 제가 이렇게 잘 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잘 소화를 하지 못했고요. 또 채팅창 말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또 질문을 해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달라진 점이 있죠? 그 화면에 채팅창이 조그맣게 뜹니다. 여러분들 전화기로 보시는 분은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로 보시는 분은 이제 한쪽에 옆에 이렇게 채팅창을 붙였어요. 이게 저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말이죠. 이거 또 도와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 작은자 교회의 열혈성도 저에게 이거를 보내주셔서 이것도 채팅창을 어떻게 붙이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게 녹화를 할 때는 알았는데 이게 그 생방송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됐고 말이죠. 보니까 갖다 붙이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왼쪽에 황목사의 비밀의 제가 화면 왼쪽 상단에 뜨죠. 이것도 우리 열혈 청취자님께서 작은 자교의 열혈 성도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구제를 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구제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달에 말이에요. 광고를 했더니, 81만 5천 원이 들어왔어요. 한국 계좌로 입금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81만 5천 원이 입금이 됐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웹사이트하고 또 어디다 했나? 팟빵에 비밀의 제 그 게시판에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 이 내역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전부 무명 처리를 했어요. 무명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무명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는지 아닌지 몰라서 무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올렸고요. 그런데 혹시 무명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든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분에게 스크린샷으로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분들 무명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물론 다 이렇게 지울 겁니다. 다 지워가지고 스크린샷해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또 세금 공제가 필요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세금 공제 내역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한 분이 좀 알아봐 주셨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후원 대상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후원 대상자를 찾는데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 좀 좀 빼주시고요. 또 발품도 좀 팔으셔가지고 정말 절대적으로 후원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좀 선정을 해서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서로 의논을 해보시자고요. 의논을 해보시고 그렇게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하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들어온 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볼게요. 질문 들어온 거. 몇 분 들어와 주셨네요. 그쵸? 얼마나 걸리는지 시험차 올려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대개가 댓글창이 너무 작군요. 너무 작아서 읽으실 수가 없군요. 이게 화면을 크게 해도 그래요? 화면을 크게 늘려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번 제가 볼게요.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제가 이 화면을 따로 볼게요. 제 컴퓨터로. 그래서 너무 작아서 글씨가 안 보이면 뭐 이거 없애지요. 뭐 그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책상에 앉아서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창이 있으면 바로바로 댓글이 달려지니까 댓글이 달려지는 걸 제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기도를 대화라고 할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기도를 대화라고 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모두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 방송 중에 그리고 설교 중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그 방식이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다르고 구약과 신약 시대의 그 중간 지점에 약간 과도기 같은 시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약간 궤들이 막 발생하고 궤들이 세워지고 하는 그때에 성령이 모든 신자들에게, 구약 시대는 아닌데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는 그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 전후로 좌우해서 후까지 일정 부분까지는 일종의 약간 과도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변합니다. 한편으로는 대전환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구약 시대에는 우리 지금 우리 현재 기도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형식의 기도는 구약 때 사실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첫 시작이 시작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대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화라고 할수 있나? 칠판도 멀고 작아서 글씨도 작게 보일 듯해요. 이거 어쩜 좋지? 요번 주좀 넘어가고요. 다음 주에 제가 카메라를 좀 땡겨 볼게요. 칠판을 좀 가까이 하고 그래 볼게요. 이게 작아요? 잘 모르겠네. 그래서 대화라고 할수 있나? 대화라는 건 여러분 두명 이상이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 그걸 대화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쪽 말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말을 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한다. 나는 나고요. 상대방은 하나님이거든요. 나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런데 대화라고 할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드려볼게요. 먼저 왜못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왜못 들으세요? 그 미국 목사님들이 가끔 농담하는데 God told me last night, 어저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젯밤에, 이렇게 하면 막 웃는데 웃자고 한 소리예요. 왜못 들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차피 듣지 못하십니다. 어차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는 말을 문학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렇게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그 내용을 내게 기억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으로 의의 길로에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모르는데, 정말 산신령이 나타나서 내게 말하듯이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 음성은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이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기도의 형태보다 하나님께서 주로 어떤 말씀하셨어요. 많은 경우가 책망의 말씀하셨거든요.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러할 때에 인간적인 시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모순된다고 생각이 되거나 불이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으로 다시 말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이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무슨 뭐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내가 시작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시고 내가 그런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거의 다예요, 구약에. 간구는 간구인데 이와 같이 대화체의 간구였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그 경륜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수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육성은 어차피 들을 수 없는 거고요. 여전히 마음으로 어떤 느낌 같은 것들, 마음의 감동 같은 것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어야 하죠.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는다거나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변치 않은 사랑으로 나를 안아 주시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 어목한 육신의 세계, 땅의 세계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그런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런 간구. 그렇죠? 그 이외의 간구들은 성경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질서를 부어 넣어 주셔서 그 질서대로 운행을 하게 하시죠. 그 질서대로 온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부어 넣으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운행하시기 위해서 부어 넣으신 order, 질서라는 게 있죠. 명령이죠. 오다. 그 명령, 그게 질서라는 뜻이잖아요. 그 질서를 그 자연세계에 불어 넣으시고 그 질서대로 움직이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우리 과학적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이야기가 있었던 태양도 수십억 년이 지나면 꺼집니다. 이런 말. 이것도 여전히 이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쉽게 수용이 되지 않고 또 복잡한 사고가 진행이 된 이후에 얻어진 그런 이론이 아니라 그냥 대충 상상해서 얻어진 이론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태양은 꺼질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끄시면 끄는 거고 계속 태우시면 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질서거든요. 그런 질서. 그렇죠? 그 우주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이런 질서, 그리고 지구 안에서도 그 씨가 썩어서 그죠? 식물이 자라나죠? 그리고 꽃을 피우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질서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이 결혼을 하시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이런 질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 더 나아가서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윤리적 질서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법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재료로 해서 만든 그 법. 그 법을 주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생명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질서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를 파괴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법도와 규례대로 살으라고 했는데 그 법도와 규례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죄지요. 그렇죠?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듣지 않거나 들어도 따르지 않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러거나 아예 듣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로부터의 오염을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대화가 진행이 되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들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에 나온 것처럼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말씀의 묵상과 성찰도 기도의 범주에 들어가나? 말씀의 묵상과 성찰도 기도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라고 했어요. 지금 댓글을 잠깐 읽느냐고? 예. 말씀의 묵상과 성찰도 기도의 범주에 들어가나?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회에서 좀 잘못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그 조화를 이루는 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말씀과 성령이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흡사 그것이 서로 대치되는 개념인 것처럼 그래서 그 가운데 밸런스를 유지한다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들을 이전에 많이 했고요. 주보 같은 데막 실어놓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장로교회가 한국에서 막 위세를 떨칠 때 조용기를 비롯한 오순절 계통 그러니까 은사주의 교회들이 막그새 확장을 해나가면서 이런 장로교회 이런 데서도 그런 은사주의 교회의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도 막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고 막 그러면서 어떤 신학적 혼란기에 왔었을 때 약삭빠른 사람들이 양쪽을 다 취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교회다 그러면서 양쪽의 성향을 보인 교인들을 다 흡수하려고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대화는 전적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 성격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묵상을 하고 또 성찰을 해보는 거 그거 자체가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2017년 한국 기독교계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을 기도라고만 하실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과의 대화, 이걸 기도라고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그 말씀을 읽어 나가시다가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 반응이 바로 대화가 되는 거란 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그러니까 그걸 대화라고 말을 할 수가, 그걸 기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잠깐만요. 우리 주님사랑이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확신이 있어요. 제가 종임을 고백 기도할 때에 아니야 넌내 자녀야 하셔서 왜 종으로 삼아만 주셔도 감사한데 왜 자녀로 삼아 주시냐고 엉엉펑펑 울었어요. 이건 뭘까요, 목사님? 느낌이에요, 느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느낌으로 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동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옛날에 많이 쓰던 말 감화 감동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그걸 육성으로 들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짓듯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법도와 규례들을 다 전달해 주셨으므로 이것 말고 더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더해서 주시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완전하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주님 사랑님의 질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자녀와 종에 대한 신학적 정의 아니면 터미널로지를 나름대로 갖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셨을지 몰라요. 그렇죠? 가지고 계셨을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냥 주님의 종으로만 사용되어져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죠. 엄청 겸손하시죠. 그런데 아니다, 넌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엉엉펑펑 우셨다.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계에서 종과 자녀를 너무 뚝 나눠놨다는 거죠. 뚝 나눠놔서 그래요. 종으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삶. 여러분, 이거 이렇게 똑 나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 아들이 없지만 아들이 있다고 치시자고요. 미국에는 앞뒤에 집에 잔디가 있어요. 이게 비만 오고 나면 일주일에 이만큼씩 자라거든요. 이걸 깎아줘야 해요. 근데 맨날 제가 깎는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한열몇 살쯤 자랐어요. 열몇 살쯤 자라면 이 아들이, 효도를 하려고 말해요. 아빠, 이번 주 토요일 날 내가 잔디 깎을게요. 그러면 걔가 내 종입니까? 여러분, 종과 자녀를 너무 나누실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나누실 게 없어요. 우리는요, 자녀 신분이에요. 자녀 신분인데, 이런 거죠. 자녀긴 자녀인데, 우리가 혈통적으로 그런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자녀라고 표현한 건 성경에서 그 관계를 뗄래야 뗄수 없다. 절대적인 관계다. 그리고 변하지 않을 관계다를 매우 강조하기 위해서 자녀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말대로 아들이라고 표현한 건 신이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 그래서 인자, 그리고 코끼리 새끼는 코끼리, 그러니까 신의 아들은 신, 그러니까 신이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신의 아들이라고 했고 두 번째 이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뭐냐 하면 그래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시는 거죠. First born, 첫 초태생이 되는 거예요. 초태생이 되고. 근데 이것도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미라고 했어요. 의미. 시간적으로는 예수님보다 죽었다가 먼저 살아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의미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 부활을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원한 부활, 새로운 몸으로 나는 거, 썩지 않은 몸으로 나는 거,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그와 더불어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부활에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권세를 얻게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제 딸이 제아의 딸인 것처럼 그런 혈통적 관계는 아니다. 문학적 표현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아무리 자식이 원수 같다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자녀라고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존귀한 신분이라는 거죠. 존귀한 신분이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자녀 삼아 주신 거거든요. 그 자녀기는 하지만 신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신이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랑을 확증하신 일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흑암 속에 내팽개 쳐질 만큼 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이와 같은 일을 온 인류에게 잡아 저분이 우리를 어답트 하시길 원하신데 우리를 입양하길 원하신데 우리를 자녀 삼길 원하신데 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종의 개념과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내 아들이 잔디를 깎는 것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런 세상 종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종은 종인데 신분이 매우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거룩한 나라의 이름을 가진 그런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런데 그냥 세상 종처럼 생각을 해서 나는 종 정도만 살아도 되는데요. 감히 나 같은 존재에게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다니요. 엉엉펑펑. 이게 나름대로 종과 자녀에 대한 개념을 교회에서 가르쳐놓은, 잘못 가르쳐놓은 대로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한 가운데 그것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이 엉엉펑펑이 나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종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데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스프레드 아웃 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퍼뜨리는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나처럼 너희도 각각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게 합당하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You will be accepted by me. 나 받아들여질 것이다. 나한테. 그렇죠? 그런 사람만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늘 사랑을 죽음으로까지 승화해서 성취한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일은. 증언한다는 일은. 그렇죠?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servant, 종이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그런 servant,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삼아, 종 삼아 준 것이 그 자녀 삼아 준 거랑 사실은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는 거예요. 7시 17분에 자녀 삼아 주셨으면 7시 17분에 종 삼아 주신 거거든요. 어느 것이 우월하고 어느 것이 열등하고 어느 것이 더 존귀하고 어느 것이 더 열등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성이라는 표현보다 마음속에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아요. 마음속에 확신도 가능해요. 근데 가끔 확신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 확신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보증, 성령의 인치심이죠. 그렇죠? 그 보증이라는 것이 더 좋다고 제가 서너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저도 확신이 있는데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 확신이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서 분명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중에 어떤 질문에도 마태복음 25장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확신한 사람들이 왼편에 염소를 처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 확신이라는 단어보다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그 보증, 이 보증. 그래서 제가 비밀의 제 영어실행할 때 어슈런스, 현대차가 미국에서 그 팔 때 그 단어 하나를 키워드를 보통 이렇게 딱 뽑고 선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현대차는 어슈런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증, 이거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성이라는 표현보다 마음속에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2000년간 기독교 신앙이 이어져오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주님 사랑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응답 아닐까요? 그렇죠. 마음이라니까요. 마음. 그러니까 음성 들었다고 하는 거. 응답은 맞는데, 응답? 제 생각에는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 엉엉펑펑 때, 왜, 뭐, 다른 무슨 어떤 슬픈 드라마를 보고도 엉엉펑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은사주의 교회에서 매주 엉엉펑펑, 철회 예배 때 엉엉펑펑, 새벽 기도 때 엉엉펑펑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그 개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길선주의 그 피아노 세계로에 드릴 때, 그 엄혹한 시절에 일본의 군홧발 그 학정에 무너져 내릴 때, 그때도 엉엉펑펑이 많이 있었지만, 그 엉엉펑펑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경우는 아니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엉펑펑 때, 그, 응답이 아니라고 제가 단정 짓듯 말 못해요. 그런데 종과 자녀에 대한 약간의 그, 불분명한, 이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의 귀에 남자의 잔잔한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예수님 남성, 남자신가요? 그분은 영이시죠? 이 땅에 남자의 몸을 입고 왔지만 승천하시고 그분은 영이셔서 그 남성, 여성 그랬을 때 그런 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남성의 목소리를 들리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빙의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그 감지덕지 눈물이 나쁜 건 아니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신 거니까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신 건 분명해요. 다만 그것이 종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했으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하느님의 종, 세상 종이 아닌, 즉 죄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은 이와 같이 그 자녀의 신분보다 더 떨어지는 신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종은 역할로서 종이라고 말했던 거고 자녀는 신분으로 말했던 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다 소중한 거라는 거죠. 시간이 벌써 한참 지나갔어요. 어떡하죠? 한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신의 부르심을 도무지 알 수 없다거나 또는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 유기, 방임했다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유기했고 방임했다. 누가? 하나님께서라는 거겠죠. 하나님이라는 말씀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신의 부르심을 도무지 알 수 없다거나 또는 깨닫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저라고 치시자고요. 제가 그랬다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사람이냐, 하나님은 방임하고 계신 거냐, 저의 삶에 대해서. 이 질문이시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확신을 갖지 못하실 수도 있고, 나는 주님을 섬긴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오른쪽에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분류하셨단 말이에요. 아직 몰라요. 영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깨닫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변화 정도는 감지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읽어보려고 한달지, 어떤 내 삶의 전환이 있는 계기들이 내 앞에 있겠죠. 어떤 일들이 내 앞에서 벌어지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주체자인 내가 직접 자의로 그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입이 돼 있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얻었는가, 구원을 얻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고 일하시는 현장이시다. 그 현장에 그 사람은 거기 있다. 설사 그 사람이 깨닫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부르심은 전적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콜이죠. 콜, 콜링. 이거 구원회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렇죠? 구원회로의 부르심. 그러니까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영적 프로세싱이 내 삶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만약에 느끼신다면, 그러한 것에 좀 집중을 하셔서 그 일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알아보시기 위해서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시는 작업을 해보셔야겠죠. 그것은 절대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데, 소돔의 의인수에 대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도 기도라고 할수 있나? 할수 있죠. 이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때 그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세요라는 간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간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간구가 구약시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대화를 통해서 했으니까, 우리 흔히 간구, 우리 지금 현재 실천하고 있는 기도는 뭐 거의 간구라고 볼수 있죠. 대개가. 뭐 찬양도 하고 모도 하고 한다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것 역시, 처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I adore you라고 기도 중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거, 이건 그냥 신앙 고백, 간증 뭐 이렇게 될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도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기도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 부분 우리가 간구한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 쭉 목록을 나열해놓고 간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는 도시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라는 간구를 했으니까, 이걸 뭐 기도 내용상, 성격상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삶의 목적을 생각했다. 기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야, 이건 정말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질문이어서 사실 이런 것만 갖고도 몇 시간씩 대화를 아마 나눠야 될것 같아요. 먼저요,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그렇죠? 그러니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목적은 어디서 찾아낼 수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서 찾아내려면 그 말씀을 읽어야 해요. 읽고 묵상하셔야 하죠. 공부를 좀 하셔야 하고.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삶의 목적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찾았거든요. 제 질문이 그거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30다 돼가지고. 근데 이게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이었는가? 그때는 대충 짐작을 하고 오긴 했지만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동남아 사람들 같은 삶을 여기 동포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Is this the life that I wanted to live?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이야 이게? 라는 질문을 했던 거죠. 누구나가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난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 난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갖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에 지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되지고 그 목적을 이뤄나감에 있어서 방식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방식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삶의 양태를 보이면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이다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넘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성령 언제 받죠? 예수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때 성령 받죠? 성령 침례는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좀 더 궁극적인 원론적인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내가 뭐 저처럼 뭐 이렇게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일들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어부로 살거나 뭐 다른 뭐 삶을 살겠죠. 뭐 기업가로 살거나 이런 그 나타난 형태 삶의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의 목적이 그렇게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목적이 있는데 나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가 그 목적대로 난 살아가고 있는가조차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이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안 살고 다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듣고 본 바로는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더 나은 거죠.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만 돼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이럴 때 꽝 충돌이 벌어지겠죠. 이 충돌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갖게 되는 그 불순종한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떨 때는 용서를 비하는 구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따지듯 질문해 볼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눠볼 수 있겠죠. 그 대화를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생각했는데 기도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시간이 막 가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한번 볼까요? 무슨 댓글이 달렸는지. 기쁨의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아까 종 자녀 이 말씀하신 분 주님 사랑님 예 좋은 경험하셨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종과 자녀에 대해서 그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신 상태에서 세상적 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상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비유를 하다 보니까 이 종으로만 살아도 감지덕지인데 자녀까지 삼아주셨으니 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신학적 정정 요것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와 같은 감격의 시간들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성취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영적인 성취감이 있어야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삶 가운데서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또 신앙의 정결을 지켜내가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다른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 기도드리는 것이 더 많지 않은가? 하나님이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점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좀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 이미 하나님이 먼저 콜, 부르심이 있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먼저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먼저 말씀을 걸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리스판을 하신 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미 응답해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 즉 제자들의 기도, 제자들아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대로 기도를 하면서 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대로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렇죠. 이 경우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경우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을 추스려 보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바람직한 것보다 더 좋은 단어를 픽업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신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기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해서 먼저 액션을 취하지 않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라는 걸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으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 기도이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의의 길로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액션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어야 기도할 수 있나? 죄 말고 무슨 기도를 또 하시게요? 죄 회개 기도 말고 무슨 기도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찬양 기도요? 꼭꼭 기도, 넓은 의미로 제가 대화라고 말씀드렸으니, 그렇게 하는 거면, 그래요, 그거 기도 맞아요. 찬양하는 거. 근데 그건 찬양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월십. 그렇죠. 그를 경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죄 문제와, 조금이라도 연결점이 있어요. 설사 그것이, 이 땅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에 관한 부분이라도 죄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로서 삶은 복을 받는 삶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복을 받는 경우가 있고 받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경우가 있고, 간혹 실수를 저질러서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다죄 때문에 그렇죠.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는 거죠.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죠? 어떤 죄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전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는 고사하고, 아예 말씀을 접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경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20%는 성경을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랬죠. 그리고 단지 몇 구절만 읽어봤다가 또 다 20%. 그렇죠. 40%는 거의 안 읽어본 거예요. 한국이라고 별 다를까? 한국이라고 다를까? 독서를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독서량을 보면 한국 사람의 독서량이 미국 사람의 독서량보다 결코 많지 않거든요. 그럼 비슷하다고 봐도 한국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그 생명 누림을,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풍성한 삶을. 그렇죠. 근데 풍성하게 못 사는 경우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죄를 지어야 기도할 수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스도 되고 노도 되고 다 답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드린 것처럼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기도는요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첫 기록에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한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죄를 지적했더니 사람이 응대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두려워서 숨고 그래서 숨었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 대책을 감고서 올리브 잎인가요? 그걸 아무튼 이렇게 부끄러움을 감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담이 제가 첫 조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사람으로 인식을 해라, 이해를 하셔야 한다. 대표단수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 이야기거든요.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도는 그와 같이 하나님과 그 문제로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였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현재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그 사랑 고백도 하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하니까 사실은 그것도 죄 문제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렇다는 거죠. 굳이 또 만약에 가르기를 원하시면 어떤 사람은 it is what it is니까 그렇게 그게 그거지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아닐 수도 있겠다. 그죠? 죄를 지어야 기도할 수 있나라는 질문,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하는 복을 얻기 위한 기도는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지금 흔히 하는 기복적인 그 기도 있잖아요. 이건 시간 낭비예요. 이건 시간 낭비. 여러분 이거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뭐가 뭐 더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복권 사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건 신자로서 신앙행위로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복권 사는 것 같은 경우는요. 기도해서 나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해서 내가 무탈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서 혹여 있을지 모를 그 사업이 잘 성사되기를, 이런 거 바라는 건 복권 사는 거랑 똑같거든요. 안 되면 말지 하는 기분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안 돼도 별로 하나님 탓하지 않고. 이런 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무당들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걸 기도로 가르쳐 놨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로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이거 끊지를 못해요. 마약 끊기 어려운 것처럼, 술 끊기 어려운 것처럼 이런 기도를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요? 불안해요. 그걸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도. 지난주에. 또, 무엇이든 구하라를 어떻게 이해하나요? 이 주님 사랑님께서 요후에도 써주셨는데, 이분이 그 유튜브에 아마 그 댓글로 다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도 다뤄드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들의 표현이,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성경의 표현이라고 하죠. 성경의 표현이, 문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사실관계를 밝히는, 보고서 같은 형태의 기록물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우리 김쌤의 말에 의하면, 증언에 의하면, 시가 많다잖아요. 그렇죠? 그 시적인 표현. 그렇죠? 노을이 붓다, 이런 거. 그런 식의 표현. 그리고 어떤 경우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강조. 강조를 하는 건 그냥 강조라고 하셔야 돼요. 그거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그러면 성경이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뒤죽박죽이. 그런데 그걸 세세히 따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거를 막 강압적으로 믿음으로 수용하게 만들고 거의 우민이 다 돼버린 교인들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실은 성경의 하나하나를 다 끄집어서 살펴본 바가 아닌데 온전히 그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그 대언자의 권위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걸 그렇게 가져다 쓴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더는 그 근본주의의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 근본주의.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단어 하나에 메모리 돼서 만약에 하면 성경은 앞뒤가 죄다 충돌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되,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말은 문맥을 살펴본다. 행간을 살펴본다. 즉,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본다.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는 차원에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단어 하나, 점 하나, 획 하나에 여러분들 목숨 걸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예 중에 하나가 뭐죠? 예 중에 하나가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진술. 그런데 못 받잖아요. 남자 7천밖에. 그럼 그 7천은 또 문자적으로 7천명이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스가랴서 13장 7절 작은 자, 즉 적은 무리의 수,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그 숫자가 적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의 반열에 들이실 그 사람들을 말을 하기 위해서 7천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그렇죠? 적은 무리의 수, 스가랴서에 나온 것처럼 그게 번역이 잘못돼서 작은 자라고 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속기를 들이우실 그 적은 무리의 수, 작은 자. 그게 남은 자 7천이잖아요. 남은 자 7천, 약속의 후손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것도 그냥 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맥을 봐야 하잖아요. 이런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하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게 얻어집니까? 얻어져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왜 죽임을 당해요? 10명. 한 명은 왜 귀양사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화재에 책임을 물어서 기독교인들이 왜 대량 학살을 당해야 했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살려주세요라고 구하면 살려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셨을 때 상식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질문이 들죠? 한 시간이 됐어요. 조금 더 갈게요. 질문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오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믿고 구하세요 한번. 예, 복권 사고 믿고 구해보세요. 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어떤 주에는 안 되잖아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몽땅 나서서 전부 믿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주는 그게 당첨자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되나요?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했었을 때 이건 뭘 말씀하시기 위한 거였냐면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셨어요. 이게 믿고 구하라. 믿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믿음을 말씀하시는. 뭔가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오,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근데 자기들이 벌레같이 어망에 걸린 그 물고기처럼 죽임을 당해요. 주변의 강대국들,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이 우리 민족을 쳐서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네요.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이들은 심각하게 가졌어요. 이때도 여전히 로마라는 이방 나라의 식민지로 살았단 말이에요. 식민 민족으로, 피지배 민족으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이방 민족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오히려 더 큰 것이 아닌가? 그 신들이 더 광대한 것이 아닌가? 신에 대한 의심을 많이 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 로로버스 만군의 주이신 것 맞기나 한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광대하신 하나님이 맞기나 맞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들이시는 그 하나님이 맞나라는 것에 심각한 의심을 품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이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들이.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그 다니엘서 예언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그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잖아요. 그 인자. 그렇죠? 그 인자를 자기를 지칭하면서 다니엘서 예언했던 그 Son of Man, 사람. 그렇죠? 사람. 사람으로 오시잖아요. 다니엘서 7장 13절인가에. 그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신으로 오시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오신 거잖아요. 구름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이 등장하면 신이 신적인 일을 하시거나 신성을 나타내시거나 할 때 구름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성막을 인도할 때에 구름이 성막을 덮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가 신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묵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실리 신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사람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요. 그 인자를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네가 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아들, 사람의 아들, 나, 인자를 너는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게 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그 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또 들어가시면서 가만히나 있지. 또 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뜰에서 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막 내쫓아버리고 막 이렇게 판 뭐 테이블 그런 거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뭐 난리를 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막 그런 일이 벌이니까 또 그것뿐만 했나? 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아픈 사람이었어요. 뭐가 아팠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픈 사람들 막 고쳐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또 절기 때였단 말이에요. 유월절 절기. 그렇죠? 유월절 절기 때니까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일을 했어요. 사람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계명을 어겼으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사람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궁금해요. 그래서 저자가 어떻게 저런 일을 벌이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를 고발했단 말이에요. 화를 내면서. 그렇죠? 어찌하여 그런 일을 벌이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보고 어린아이까지 호산나 다윗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막 찬송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누가요? 제사장. 누가요? 서기관. 누가요? 바리새인. 유대인 엘리트라고 하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렇지 종교 지도자 그룹, 이 그룹에서 화가 나는 거죠. 빡치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도무지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런 일을 막 벌이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가시다가 보니까 우리 픽추리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뭐죠? 요만한 과일인데, 요만한 과일인데, 무화과 여러분 저기 무화과는 꽃이 안 난다면서요? 진짜 꽃이 안 납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꽃이 안 나면은 어떻게 뭐 꽃술을 뭐 어떻게 해서 그 하죠? 그뭐어뭐 곤충들이 발에 묻혀서 날라가기도 하고 꽃술이 날라가기도 한다는데 꽃이 있어야만 되는 것 같은데 뭐 어떤 다른 방식이 있나 보죠. 아무튼지 근데 씨가 있거나 그렇구나. 씨가 있을 수 있구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지 이 무화과 좀 시장하셨나 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좀 먹을 걸 찾아봤는데 저게 뭐 있는 거예요. 그 과일 나무가. 그래서 무화과 열매 좀 따먹자 이렇게 이제 하려고 가서 보는데 열매 넣고 이파리만 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 성격에 맞지 않게 저주를 내려버려요. 무화과 나무가 뭐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예수님 한성질 하시네요. 그런데 원래 그 품성에 맞진 않죠. 이것에 대해서는 해석의 말이 많아요. 언젠가 다뤘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런 일을 벌이셨어요. 그랬더니 놀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랬을 때 얘기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야. 니들이 믿음이 있잖아. 그럼 태산을 옮겨서 명예도 태산도 옮겨줄 거야.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매우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뭘요? 믿음을. 믿음을. 아무거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위는 막고 해도 그런 거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족족 응답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행간을 읽어내셔야 돼요. 글쓴이의 글쓴 목적, 그 의도를 찾아내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상황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구나를 여러분들이 읽어만 보셔도 짐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읽어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무화과는 열매 안에 있어요. 꽃이요? 꽃이 열매 안에 있는 게 어딨어요? 참, 그래요? 그렇군요. 꽃이 있긴 있는데 열매 안에 있군요. 그리고 처음 보는데 무화과 잎 새싹과 함께 열매가 그대로 나서 자라나요. 그렇군요. 저도 무화과 이 나무를 월남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 봤는데 희한하다. 저걸 먹네 사람들이. 전 처음 봤는데 알고 봤더니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여기도 미국에도 보니까 그 열매를 팔더라고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상해서. 근데 달다고 그러기는 해요. 그래서 그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것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가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비슷해요. 근데 요건 답이 12절. 요게 요한복음 14장 14절인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한게 14절인데 12절, 13절에 답이 쓰여져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전히 중보를 하시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성부 하나님께 그걸 중보하시겠죠. 전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실 것이고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데 나를 믿는 사람은 내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고 내가 한 일을 할 건데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지금 기독교 역사에 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무엇이겠냔 말이에요. 그걸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거예요. 그걸 구하면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던 거예요. 누가 행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뭘 이루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뭐라고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거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14절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포함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것을 다 받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시간이 기네. 아유 한 시간 됐어요. 근데 모나코스라는 분은 밤샘 토론도 나쁘지 않죠. 아 정말이에요. 아 그러면 조금 더 갈 테니까 여러분들 좀 길다 싶으신 분들은 이만 퇴장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 목사님께서 논란이 되는 구절에 대해서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듣다 보니 정답이 없네요. 뭐 그렇게 들으실 수 있지만 정답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듣기 나름이에요. 무화과가 비쌉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는 도대체 뭔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할 때 들어보시죠. 안 들어보셨나 봐요. 우리 백승아님. 들어보시면 제가 뭘 기도하는지 알 수 있으세요. 그리고 주님 사랑님께서 기도의 무응답도 좋으신 하나님의 응답이고 합력과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미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기고 기도합니다. 기적도 일어나잖아요.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요. 이걸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유도 사실 많지 않아요. 이게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 말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말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번 여러분들께 그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해주셔야 한다고 왜 믿으세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자신의 뜻대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인간의 뜻과 생각을 조금도 묻지 않으신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원대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묻지 않으시는 이유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불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개별 기도에 왜 응답을 해야 하죠? 그리고 여러분도 왜 응답이 필요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죠? 매번 매번 꼭 그래야 하나요? 단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단구 때문에. 근데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이 된다니까요. 이미 제시된 그 말씀이, 그러니까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말씀대로 그럼 날마다 죄를 지어야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매번 여러분들이 뭐 왜 그렇게 응답에 초점을 맞추시냐고요. 기도에.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놔서 그래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뭐 가족의 어떤 일들을 내놓고 기도하고 그 응답받기 기도하고 대개가 세속적인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목사들의 간증, 선교사들의 간증도 다 세속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설사 기적적인 거라고 할지라도 세속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를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크게 슬퍼하셨어요. 그런 말에. 왜? 자신이 생명이고 부활인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고 그를 살려주시기는 하죠. 살려주시면서 알기를 원했던 것이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실체적 사건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을 보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죽을 병 걸렸는데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 콧물을 내면서 막 간증한단 말이에요. 그게 간증거리가 되셔서는 안 돼요. 내가 더 살았느냐 덜 살았느냐, 부자로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 건강에 살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충실히 잘 살아내느냐,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않았느냐가 관심이 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주기도문 보세요. 응답 요구한 기도였나요? 그게 제가 제자들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거기에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간구는 간구지만 전부 하늘 성격의 언어들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문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나라에 임하오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늘 뜻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응답이 뭐가 필요했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나 이야기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관한 이야기지 정말 그 물질적 소유에 대한 당구를 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 부분이에요. 이 일용할 양식도 데일리 브레드 하루치잖아요. 만나 하루치. 하루치 일용할 하루치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라. 즉 이 말은 그런 문학적 표현 그런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야 함을 그렇게 그런 기도문으로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응답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에는 왜 응답을 꼭 가져야 되냐고요? 왜 그래요? 뭐,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대박난 그 기독교계의 사건이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응답을 제거하시자는 것이 아니라, 응답은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죠. 주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느낌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감화, 감동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렇죠? 그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인격적인 교제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학교를 가다가 길 조심해 라고 하는 엄마 말씀이 떠오른 거죠. 아빠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 가는 거예요. 아, 차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옆에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가다가 차가 확 지나갔거든요. 옆으로. 아차했어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고등학생 형이 확 지나갔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칠 뻔했어요. 그랬다. 아 이제 잘 조심해서 가야 되겠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엄마 아빠의 말씀을 떠올린 거죠. 조심해서 가라라고 하는 거. 그랬을 때 엄마 아빠가 내 곁은 없지만 내 곁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Walk with God. 하나님과의 동행.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이 그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고 그것이 기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유 너무 말이 길어져가지고 시간이 자꾸 늘어집니다. 가을에 한국 오시면 부하게 사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생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늘 궁금합니다. 그냥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로서의 올바른 몸짓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제시하고 있진 않아요. 나쁜 짓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진리를 알게 될 거예요.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팟빵에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순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유 이거 마저 마칠게요. 이왕 하는 김에 형식적으로라도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 이 길게 써오셨는데 제가 이메일로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봐 그냥 대충만 이렇게 할게요. 근데 형식적으로라도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엉뚱해지지 않을까?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가게를 열면 목사들이 가서 뭐 내 시작은 미약하스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막의 그 말을 액자로 걸어다 주거든요. 아주 그 목사들 무식한 목사예요. 그게 막의 말인지도 모르고 그거 갖다 걸어주는데 그러면서 막 기도해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기복신앙이다. 난 저따위 기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하지 않으려니까 약간 불안하다.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그러면 불안감 때문이라도 내가 만에 하나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지 기도가 엉뚱해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하세요? 기도를 뭐 매일 해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하면 어때요? 아니 1년에 한 번 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기도가 호흡이 아니에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거죠. 말씀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죽듯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말씀을 씹어 먹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정작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이 절대적으로. 그렇죠? 말씀 생활 충실히 하면 기도 생활은 저절로 충실하게 된다라는 거죠. 횟수가 아니라 내용 면에서 매우 성경적이 되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형식적으로 해요? 누구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해야죠? 거기에 신이 개입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식적인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흠양하시는 성도들의 기도가 될까요? 성도의 기도가 될까요? 안 돼요. 그냥 그런 형식적인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감이 엄습해 오십니까? 불안하세요? 뭐 때문에 그렇죠?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 제가 관성이라는 단어 얼마 전에 썼잖아요. 관성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관성. 해요? 하던 버릇이 있거든요. 하던 버릇이 있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관성은 깨야 돼요. 깨야지 그대로 계속 가면요. 언젠가 사고 난단 말이에요. 사고가 나요. 잘못된 거니까. 그렇죠? 얼음 빙판을 막 110km로 달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언젠가 사고 난단 말이에요. 지금은 용케 사고가 안 날지 모르지만 잘못된 길을 운전하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꼭 해야 한다면 혹은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하세요. 사업을 하시면서,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일을 하시면서, 내가 뭐, 가르친 일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일을 진행하면서, 내가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그 유혹이란 이름의 죄들, 그것에 넘어가지 않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 개를 섬기지 아니하도록, 즉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혹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경하게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혹시 사업자라면 내가 세금을 속이는 일 등등 신자로서 윤리를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쓰러질지라도 그때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가는 은혜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죠. 굳이 하실 거라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대표자라면 여러 명 모아놓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기도 같은 기도를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보기도 물어보셨어요.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 더 이상 할 이유 없어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중보기도 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성막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제사장에게 토설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얘는요,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잘못했답니다. 쟤는요, 저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잘못했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달랍니다라고 충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회개에 대해서 100% 다 용서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용서를 해주시면 자, A야, 너는 용서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대, B야, 너도 용서를 해주신대, C야, 너도 용서를 해주신대라는 말을 또 대신 전해주는 거죠. 이와 같은 제사장의 사역의 완성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중보 제물로 드려지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와 죄로부터 죄 때문에 받게 될 모든 형벌을 다 면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대제사장, 그분이 중보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중보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중보를 해요? 우린 중보할 게 없어요. 중보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교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가 곤비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뭐 어쩌고저쩌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늘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건 그분이 그 현장에서 매일매일 맞닥뜨리면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채 감당하지 못할 때에 나를 strengthen me. 내가 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사로. Give me power.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건 중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이런 질문을 해오셨는데, 더 이상 중보 기도는 허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중보자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제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린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내게 중보자가 필요 없으면, 그도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그 선교사도 중보자가 필요 없고, 그 암병동에 암말개를 누워있는 그도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내가 제사장이잖아요. 그가 제사장이에요. 그녀도 그녀가 제사장이라고요. 그렇죠? 더 이상 그와 같은 일은 없어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현재,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다니던 교회는 철야 예배가 8시 시작하면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해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이건 미친 짓 하는 겁니다. 저도 근데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런 미친 짓을 저도 했다는 거예요. 40일 철야 이런 것도 하고 다녔다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피곤하면 여러분도 주무시는 것이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죠. 피곤에 쩔어서 그 다음날 일에 지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저녁에 가족들이 서로 얼굴 보고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기도 시간 갖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건 하시라고요. 이렇게 가족들 모아놓고 이렇게 뭐 매일 기도하는 걸 막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세 번 기도해도 좋고 열 번 기도해도 좋아요. 하실 만큼 하시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는 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기도들을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너무 많이 해왔고 그것이 이미 몸에 익숙하고 익숙함과 그 관성대로 나도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횟수가 많거나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진실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짧을지라도. 그렇습니다. 때론 못할 때도 많아요. 괜찮습니다. 뭐 우리 자녀가 뭐 우리에게 가끔 하고 싶은 말 안 한다고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뿔딱지나는 거 아니잖아요. 중보기도 말라고요. 충격입니다. 중보기도의 양이 적어서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주님 사랑님. 신학 공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막 놀려야 되겠다. 아유, 참. 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 목사님 시간 간 줄 모르겠네요. 마칠게요. 불신자나 새신자는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와 미흡하게 주면서 중보 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막 기도 일꾼 뽑는, 기도 일꾼, 그리고 기도 팀도 만들고 막 그랬죠.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셨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제시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좀 뭐예요? 그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문의 성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서부터 하나하나 뜯어서 가르쳐 주시면 되죠. 그럼 그가 그의 언어로, 그녀가 그녀의 언어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게 주님 사랑님의 그 의무죠. 그게 사명이죠. 왜 대신 기도를 해줘요? 그가 제사장인데, 그녀가 제사장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여러분 따로 공부하세요. 제가 주기도문을 아마 8개인가로 해서 올려놨을 거예요. 그거를 들으시고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무슨 뜻이구나.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런 걸 이렇게 하나하나 그 문장을 이렇게 해서 뜯어서 제가 8개인가를 만들어 놔요. 그거를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걸 그대로 옆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 된 자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중보 기도사 있다고 누가 구라를 쳤군요.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진심어린 마음은 좋을 것 같지만 그로 인하여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로를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럼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위로를 전해주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라는 형식을 취할 때는 항상 반드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언어로 하세요. 하나님이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사랑 행위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랑 연애질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그 기도에 포함시키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아픈 사람이 있거나 뭐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있거나 그런 거 했을 때 인간적인 위로를 살짝 넣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하고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위로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자면 거기에 그렇게만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조금 저 사람을 살펴봐서 소화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조금을 살짝 껴놓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와 같은 것들을 송두리째 오늘도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사랑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이 나 죽고 나면 짐승과 똑같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는 좀 더 다른 존재라는 것. 인간은 성경에서 또다시 설명하고 있는 게 living soul, 생명이라고 해서 신과 같은 모양과 형상을 가진, 즉 절대선을 획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다른 피조물보다 확실히 다른 존재인 것을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도도 좋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는 거 좋지만, 항상 보면 인간적인 위로로 그쳐버리는 기도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오늘은 기도를 이렇게 질문이 하도 많아서 했으니까 다음 주는 이제 진도를 나갈게요. 오늘 질문 때문에 사실 진도가 많이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고민을 하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길님, 주님 사랑님, 호수님, 모나코스님, 단톡방이 있습니다. 함께 하실 의사 있으세요? 예. 우리 단톡방에 들어오면 시험 받을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는 별의별 얘기 다 해요. 그러니까 각오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 오늘은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1시간 38분 지나가는데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30초 정도 지나니까 제가 30초 동안 무슨 다른 말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질문이 뜨겠죠. 질문이 없으면 이제 방송을 마치는 거로 하고, 여러분 다시 광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왕 하는 거 칼을 뽑았으니 세상 사람들도 뭐라도 잘라먹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여기서 많지는 않지만 매달 구제를 위해서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마음이 닿는 대로 일단 돈을 버시잖아요. 그럼 모두 다 가족을 위해서 쓰세요. 다. 그렇죠? 다 가족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 하느님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족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데 조금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싶으면 그 마음을 조금 모아보시자고요. 모아보시자고요. 그래서 지금 후원을 받고 있는데 한 달이 안 됐어요. 제가 미국에 돌아와서 첫 방송 때 광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한 달이 안 됐지만 이제 매달 제가 보고서를 올릴게요. 그 후원 내용을 올릴게요. 지금 이번 달에는 80만 원이 거쳤는데 매달 지금 지난달에 해주신 분들 잊지 마시고 계속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 하셨던 분들도 지속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후원해주시고요. 자, 시간 제약이 없는데요. 제가 한 시간만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목사님도 각오하세요. 뭐요? 뭘 각오해요? 가만 있어봐. 아까 뭘 하셨나봐. 그죠? 예, 각오할게요. 저는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안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알아서가 아니라 전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오하라는 위협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 막 질문하세요. 막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코너에 몰아넣으시고 궁지에 몰아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많은 예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